최근 남조선 당국이 미국 진배 레인 빅토리 호를 구입해서 또 하나의 광대극을 벌려놓으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레인 빅토리 호는 지난 조선 전쟁 시기 미제가 우리 인민군대의 재진격으로 쫓겨갈 때 원자탄 공갈로 우리 주민들을 남으로 끌어가는 흥남 철수 작전에 동원했던 배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미제의 파렴치한 행적의 증견물을 평화의 의민이 몰이하며 거액의 혈세를 들여 끌어들이려는 것은 민족의 피와 녹시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쓸개 빠진 역적들의 망동입니다.